하나 둘 셋 넷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17 하! 지 말아야 해 출발선에 설 때는 무릎 뜨고 고개 들어 무릎 꿇고서 추진력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baby I'm so gone 친구들 불러와 뭐 celebrate 한동무 말려 we party today 과메스 달려 꼬리를 휘날려 또 와잖아 버팔로 Red carpet 위를 줘 내일은 잘 나갈 거야 더 하물며 대기 꼬들 더 서너 더 하하하하 스무 번 더 하하하하 이것은 Girl 생산해 The Memphis Ceremony 시원하게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Let them ride, let them ride, let them ride.